도시를 알리는 sirens 잠시 멈춰 보다 더 큰 new waves need to ride ya yeah. 다 던져두고 떠날 때의 나의 dream 마침표가 아닌 시작점을 찍었어 지금부터 좌표를 좀 다르게 찍어볼 준비 됐어 done oh I'm on my mind oh I'm on my mind 더 푸른 세상 우리 불러 look look oh I'm on my mind 일어나봐 no time to chill 구석에 지워버려 pillow yeah. 구박절 좀 더 없을지 몰라 멈추지 않고 달려가